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 국회의 강경보수 의원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망발을 한 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1일 테드 크루즈를 비롯한 상원의 오중이 또중이 강경보수 인물들이 우리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들었으며 22일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존 맥케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였다. 미국회의 강경보수 의원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골고드는 망발을 제초된 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민에 대한 최대의 적대시 표현이며 선전포고에 맞먹는 엄중한 도발이다. 우리가 최고존엄을 자기의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건드리는 데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도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존 맥케인과 테드 크루즈 같은 자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것으로 실제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도 이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이 자들은 자기의 짧은 혀를 잘못 놀린 대가가 미국에 어떤 치명적 후과를 가져게 되는가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게 될 것이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입이 벌려지는 대로 함부로 입버리를 놀린 것으로 하여 초래되는 후과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구상의 온갖 테러의 왕초인 미국의 불순 세력들이 감히 그 누구에게 테러 지원국 감투를 씌운다 만다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개가 웃을 시국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명백히 하건대 자위적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혁명무력은 하루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우리 최고소름의 엇드레지를 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하고 비참한 철출을 내리는 것으로써 우리 민의 심장이고 삶의 전부인 최고수뇌부를 결사옹리하는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